머릿속에 매일 떠오르는 너라는 사람, 가슴속을 매일 애간장타게 하는 사람, 내 눈앞에서 안 보이면 혹시 무슨 일 생겼을까. 소심한 아이처럼 걱정돼 너를 어느새 찾고 있어. 사랑해 너만 한 번 더 생각해도 너만 절대 이해하지 못했던 애 같다는 사랑 지금 내가 하나 봐. 변할 게 있다면 말야 바뀔 게 있다면 말야 점점 더 커져 설레였던 적 있나. 사랑 때문에 매일 내가 삐졌던 적이 있나.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곁에서 챙기고픈 언제나 그 곁에 있어야만 하는 그 사람.